평양은 김정운동지께서 피델카스트로루스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우리나라 주재 쿠바 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저희를 표시하신 소식을 11월 28일과 29일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 신문 그란마,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의 따스 통신, 리아 노보스치 통신, 신문 모스코프스키 검스몰레츠, 엔티비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 레그늄, 인터넷 텔레비전 미루24, 중국의 신화통신, 인디아신문 아시안에이지,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영국신문 인디펜던트, 미국의 AP통신,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